서국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반제반미투쟁과 인류해방 위협에 영혼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를 세계혁명적 인민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선군정치연구센터 위원장,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책임자,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민주공고공산당 총비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세 즈음하여 보내온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는 령활한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20세기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미제를 멸망의 나락에 몰아놓으신 강철의 용장, 민족의 구세주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 동지는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길이 빛날 것이라고 축전과 축하 편지들은 강조했습니다.